10월 28일 금요일 오후를 힘차게 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찬 라디오 김상균입니다. 아자 아자. 자, 매주 금요일 힘찬 라디오는요, 성경의 얘기를 단 10초 만에 한 방에 딱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드라마 퀴즈 진행됩니다. 오늘도 탤런트 오하랑 집사님과 찬양사역자 리셀 전도사님과의 빛나는 연기 가운데 은혜와 재미 풍성하게 함께 누려보십시오. 자, 힘찬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퀴즈와 또 끝찬양 문자 참여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라디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후 더욱 힘내보자고요. 첫 찬양입니다. 은혜 찬양 베스트 앨범 중에서 전해드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힘찬 라디오 금요일 오늘의 첫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큰 만족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찬송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택! 당신의 끝 찬양은? 자, 오늘도 두 곡의 찬송 후보를 알려드립니다. 끝 찬송, 힘찬 라디오의 끝 찬송을 여러분이 정해주시는 거죠.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꼭 듣고 싶은 찬송,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든다, 이 찬송이 더 은혜가 된다 하시는 한 곡을 정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의 1069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정말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참 좋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후보 1번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이고요. 2번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두 찬송 중에서 오늘 힘찬 라디오 끝 찬양으로 여러분은 어떤 곡을 듣고 싶으세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힘찬 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은요.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을, 화장품으로 전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즈 프로보 화이트닝 4종 세트를,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을,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 핫도그를,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등을,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학교 과정 수강권을,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나 카톡 무료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힘찬 라디오 아자아자 파이팅! 힘찬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모두 아자아자 화이팅!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시즌 2. 힘찬 라디오 매주 금요일에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꽁트 이 드라마로 각색해서 들으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이분들, 반가운 분들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탤런트 오하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셋입니다. 아, 007 같아요. 뭔가 이게 로고송이 바뀌어갖고요. 네.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새로운 프로그램에 또 세수를 세볼 때.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저녁 시간에 만나다가 낮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기분이 좀 색다르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하루를 좀 일찍 만나는 것 같아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낮 시간이 좀 잘 맞으세요? 네. 낮, 뭐, 언제나 안 맞겠습니까? 다 맞죠. 네. 네. 저는 저번에 추석 때 만났잖아요. 낮에. 네. 낮에 만났었죠. 낮에 추석에 그때. 만났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네요. 야. 네. 네. 여전히 낮에 행복해지시네요. 아, 낮에 네.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힘찬 라디오라 네. 점심을 못 먹고 정신 차리려고 그냥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있는 힘을 다하고 장어 사주세요. 이야. 장어 사겠습니다. 주님이 사주실 줄 누가 사주시는 분 나타나면 좋겠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식사를 안 하고 힘찬 라디오 이렇게 막 외치면서 하다 보니까 네. 방송 끝나면 네. 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네. 제 오후는 제 힘 없이 네, 저는 혼신의 연기를 위해서 지금 네. 네, 굉장히 진지하게 입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어떤 역할이시길래 그런지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시즌 2 잠시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네. 네, 성경의 이야기를 단 10초 정말 짧은 시간에 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많이 이게 축약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핵심만 딱, 그런데 그 안에 퀴즈가 있다는 거 꼭 퀴즈를 기억하세요. 네. 오하랑 집사님의 빛나는 연기 그리고 또 김상윤 PD님의 표독스러운 연기. 오늘 네. 표독 있나? 아, 네. 네, 이거 풍성한 은혜 또 화끈한 재미까지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꽁트를 들으시고요. 정답을 아신다. 그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 우물정 1069 또는 카카오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시즌 2 첫 번째 드라마를 들려드릴 텐데 저희가 조금 바꾼 것이 이전에는 네. 뭐 구약의 이야기 하나 신약 이야기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어지는 이야기로 네. 나눠서 갈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봤는데 네. 어려워졌어요. 아 어려워졌나요? 네. 이거 문제 정답도 주관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가 사실 아니까요. 네. 마음이 다쳤어요. 아 왜? 네. 10초 드라마 저녁에 했더니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시고 그러셨구나. 아니에요. 네. 이제 수준을 좀 높여보려고. 힘찬 드라마. 가자, 가자. 자, 네. 자, 바이블 스토리 시즌 2 첫 번째 드라마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함께 하시지요. 이집트를 떠난 지 언 1년 반. 저기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자, 자, 너네 12명. 저기저기 좀 갔다 와, 아, 저기. 알아요, 알아요. 아, 누가 사나, 그리고 뭐 어떤 게 나나 뭐 그런 거 살펴보라 그러는 거잖아요. 다녀오겠수다. 40일 뒤. 힘들어. 우리가 돌아왔어. 돌아왔어. 이것 좀 봐요. 아주 참 크고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와, 진짜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살만 하겠다더라고요. 에이, 무슨 소리. 우리가 그 땅 차지하는 거는 불가능해. 얘들이 얼마나 크던지 성도 높고 우리 겨우, 아유,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 광야에서 죽는 거야? 아, 어떡해!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아유, 죽게 하냐고! 아우,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갑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몰래 다녀온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두 개인가요? 네. 네. 둘 다 맞추셔야 합니다. 이 땅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하도 커서 자신들은 어떤 곤충 같다고 탄식과 한탄을 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1069나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문제 다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몰래 다녀온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땅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하도 커서 자신들은 어떤 곤충 같다고 탄식했습니다. 어떤 곤충의 이름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거 저번처럼 두 번 문제 그거 해주나요? 그거? 아,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더 드려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뭐 여러분 대충 눈치는 채셨겠지만, 아직 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네. 또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저희가 드라마를 들려드릴 텐데, 정답은 여러분 두 가지 다 맞히셔야 돼요. 지금 두 가지 다 잘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근데 대사량이 길어졌어요. 그런가요? 문제 수준이 높아졌다고. 게다가 대사도 길어졌나요? 아, 대사도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게다가 네. 너무 많은 역할을 주시는 것 같아요. 1인 다요. 네, 열연하겠습니다. 자,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렵나 봐요. 문자 참여가 다른 날에 비해서 많지가 않은데 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들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만 들어도 맞출 것 같은데. 드립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언 1년 반. 저기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자, 너네 12명 저기 좀 갔다 와, 저기. 알아요, 알아요. 아, 누가 사나 어떤 게 나나 뭐 그런 거 살펴보라 그러는 거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40일 뒤. 너무 힘들어. 우리 돌아왔어요. 이거 좀 보세요. 아주 크고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좋은 땅이더라고요. 우리가 살만 하겠다고요. 무슨 소리. 아, 우리가 그 땅 차지하는 건 불가능해. 얘들이 얼마나 크던지. 아, 성도 없고 우리는 겨우 그냥, 아유. 아니, 뭐야. 그럼 우리 이제 광야에서 죽는 거야? 아, 어떡해. 어쩌자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로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아, 죽게 하냐고. 아유,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갑시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1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몰래 다녀온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를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이 땅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하도 커서 자신들은 어떤 곤충 같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어떤 곤충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나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찬송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 참여 기다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경배와 찬양 앨범 중에서 전해드릴게요. 수준을 높인다고 높였는데 많이들 맞추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틀릴까 봐 좀 뭐랄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안 보내시는 것 같고 오답이 거의 없지만 오답을 찾았습니다. 네. 네, 정답 먼저 발표를 해드릴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첫 번째 문제는 정탐꾼. 정탐꾼.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 네. 아, 정답을 많이 맞추셨어요. 네. 네, 정보... 그 중에는 이제 메뚜기가 헷갈리셔가지고 개미라고 보내주신 분이 네, 계시고. 0972님. 네. 네. 아주 즐거웠어요. 네. 네. 두 번째 문제가 어렵다고들 하시네요, 진짜. 예, 첫 번째 이 드라마. 아, 네. 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앞에 다다랐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가기 전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로 12명의 청년을 보냈는데. 네. 그들이 바로 정탐꾼이었죠. 예. 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청년들이 그들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오면서 살만한 곳이라고 비옥한 땅이라고 보고를 하지만 이 또 다른 정탐꾼은 성벽도 높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커서 다 잡아먹힐 거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 그렇죠. 그때 메뚜기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 자신들은 들어가 살 수가 없다. 막 두려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 거기까지 하면 그나마 믿음이 없구나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일이 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돌아가자고. 네. 아, 돌아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마지막 대사가 틀렸어요. 틀렸어요. 저희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네. 말했죠?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갑시다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애굽으로 돌아가자. 많은 분들이 그걸 잘 지적해 주셔서 네, 어유 감사합니다. 역시 예. 잘 듣고 계시군요. 그게 네. 문제 3번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그렇게 우리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돌아갑시다 이거였는데.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갑시다. 네. 그래 애굽으로 제가 돌아갑시다. 제가 연기를 잘못한 겁니다. 아닙니다. 네. 예. 원고는 제가 다 쓰기 때문에. 예. 여기 느낌표가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아, 예, 감사하고요. 정답도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네. 정답은 그래서 1번은 정탐꾼, 네. 2번은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였습니다. 어떤 분이 틀렸다, 아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잠깐만요. 네. 네. 자, 보내주신 문자들, 어유 이영원님. 어렸을 때부터 메뚜기 잡아 튀겨 먹었던 기억이 나요.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중국에서 먹어봤어요. 아, 맛있더라고요. 예, 네, 먹을만 합니다. 네. 근데 네. 제 친구가, 제가 이렇게 막 징그러워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멸치나 메뚜기나 이런 얘기 듣고 저도 메뚜기나. 반성을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드라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네.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 들어보시고, 문제 하나가 더 남았으니까요. 정답 잘 맞춰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 카톡 무료 문자 역시, 열려 있습니다. 함께 하세요. 그렇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다 결국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누군가 나타나는데. 여보시오, 여러분들. 저희 말 좀 들어보시오. 예, 맞소. 가나안은 좋은 땅이요. 아, 거인들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요.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땅이 될 겁니다. 저들이 거인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말 겁니다. 어우, 이런 거짓말쟁이들. 저놈들은 우리 처자식들을 노예로 만들 거다. 아주 돌로 쳐 죽이자. 이런 고향 것들. 니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안 되겠다. 내가 다 죽이고 너에게 큰 민족을 새로 일으키리라. 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네, 한 번만요. 좋다. 이번만 용서하지만 나를 이번에도 믿지 못한 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 죽을 것이다. 네?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라.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죠. 예,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정탐꾼 두 명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신다. 샵 1069 예, 유료 문자 서비스 또는 무료 문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이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두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맞히시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드라마 들어보세요. 그렇게 청탐꾼들의 보고를 듣다 결국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여보시오 여러분들, 저희 말 좀 들어보시오. 맞소, 가나안은 좋은 땅이요. 거인들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자,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땅이 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말 거예요. 참 거짓말쟁이다. 저놈들은 우리 처자식들을 노예로 만들 거다. 아주 돌로 쳐 죽이자. 이런 고향 것들, 니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안 되겠다. 내가 다 죽이고 너에게 큰 민족을 새로 일으키리라. 아유, 안 왔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네. 좋다. 이번만 용서하지만 나를 이번에도 미친 못한 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 죽을 것이다. 네.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라.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정탐꾼 두 명은 누구일까요? 샵 1069 정답 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야, 이 문제 나올 줄 알았어요 하시면서 제가 1번일 거예요 하셨는데, 자, 우리 0340님. 재밌게도요. 네. 저희 처음 문제 낼 때. 네. 세 번째 답을 먼저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누출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예. 예? 자, 0340님. 근데 정답, 네, 첫 번째 아니시고요. 한 58번째 정도 되십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함께 하시고, 주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정답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쉬워요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문제 진짜 어려워졌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너무 쉽다고 타박하지 마시고 잘 풀어보시면서 그 안에 교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한번 이야기 통해서 어떤 깨달음 주실까요? 이게 또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때 정탐꾼으로 갔던 두 명,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정말로. 예, 여호수아와 갈렙.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두 사람. 하지만 사람들이 이 둘의 선포를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진짜 불평이 가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멸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다시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할 때 모세가 정말 또 강구를 또 합니다. 네.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예, 십계명 받을 때, 네, 십계명 받을 때도 그때도 다시 받을 때도 백성들이 또 맞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모세가 강구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네. 아까 김상균 PD님 연기했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네. 네. 모세였군요. 그게 모세였어요. 네. 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백성이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두고 광야를 40년 동안 더 떠돌다가 모두 이제 1세대가 죽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맞아요. 거죠. 그 중에 남은 여호수아 네. 갈렙만 빼고. 결국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참 이야기가 스펙타클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 어떤 거를 또 깨달아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네.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서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신뢰가 깨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미워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좀 언제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확인할 필요 있고 또 믿을 맞아요. 필요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놓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10초 드라마 바이블 스토리 시즌 2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오,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는데 살짝 아니에요. 네, 아주 많이 두 분 어떠셨어요? 네, 힘드셨나요? 재밌어요. 저는 네. 좋았는데 네. 이 10초 드라마에 맞게 조금 더 우리가 네. 스피디하게 좀 가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더 재밌게 재미 네. 요소를 좀 제가 더 보도록 네, 아노님 이런 제가, 거 제가 좀 다중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네. 자, 오늘도 귀한 네.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말이네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주말 두 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요.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원형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 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재미 톡각 김치 톡 오이 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히오스 김치 톡톡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주 5회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힘찬 라디오 오늘의 당첨자 두 분입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신 김영철님 개인택시 운전기사님이신데요. 축하드리고요. 휴대폰으로 참여하신 끝번호 9004 성도님 두 분 축하합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셨지요? 자, 힘찬 라디오 금요일 이렇게 드라마 꽁트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더 즐겁고 또 은혜롭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끝찬양은요, 많은 분들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도 신청해 주셨는데, 한 6대 4 정도로,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선정이 돼서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힘찬 라디오 퀴즈는요, 말씀 속으로 함께 하지요. 3.1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철 목사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한 주 시작 월요일 낮이니까 여러분 조금 나른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그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찬 라디오 지금까지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주말과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내세요. 아자아자 파이팅!